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백두산 용웅청년사무발전소 건설에서 노력적 위원을 세운 14명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를, 22명에게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25명에게 김정일 청년영예상을,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과 대상설비 생산, 자재보장, 수송에 기여한 일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종용 제1269호를 25일에 발표했습니다.